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8월하고도 벌써 세 번째 날이네요. 제니 음악 카페 인사드립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시속 1600km 정도래요. 보통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 정도니까 뭐 엄청난 속도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정도 속도라면 소리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도는 소리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음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주는 진공 상태나 다름없으니까 음파를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한 이틀 동안 내 귓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일 누구랑 뭐 할까? 눈치 없는 친구의 질문. 야, 넌 주말에도 약속 없니? 엄마의 잔소리. 누구에게나 힘들고 괴로운 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또 생각해보면 모든 소리가 마음에 남진 않거든요. 소리 중에는 듣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는지 모르고 또 분명 똑똑히 들었는데 또 금방 잊어버리는 일도 허다하죠. 중요한 건 소리의 크기,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인 것 같습니다.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는 그 소리도 못 듣는데 신경 거슬리는 작은 한마디에 마음까지 울릴 필요는 없겠죠? 괜찮습니다. 토비아스 제소 주니어가 부릅니다. Without You. 최근에 음악 카페 선곡을 하다가 알게 된 가수예요. 토비아스 제스 주니어의 Without You 들으셨습니다. 자유롭고 감미로운데요. 약간 존 레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트로 부분에 피아노 연주가 너무 듣기 좋네요. 저도 제니 음악 카페 덕분에 새로운 노래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참 고마운 라디오 프로죠? 진행자가 누군지. 전 뭐 하나 꽂히면 약간 질릴 때까지 하는 편이에요. 음악을 들을 때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눈치채셨죠? 토비어스 제소 주니어의 How Could You, Baby 들으시겠습니다. 'Cause you're babe. 역시 좋은데요.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부르더라고요. 남자분이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에 약간 로망이 있죠. 여자들은 분위기, 약간 무드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잖아요. 아, 전 이 가수 토비아스 제츠 주니어의 노래 좀 더 들어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좀 참기로 할게요. 분위기를 바꿔서 피닉스의 Everything is Everything으로 듣고 오실게요. Things are gonna change, not for better.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but it's hopeless, hopeless. Gotta get you home, could be with anyone. I think of what I've done, you know it all. Everything is everything. The more I talk about it, the less I do control it. The things I do possess, sometimes they own me too. Oh, what they're gonna do to me? I think it's hopeless, hopeless. Oh, what I can't explain, I'm sure you get it well. Since I always wanted, I always wanted you. Everything is everything. The more I talk about it, the less I do control it. Understand the word I put the stuff I'm saying. Riding low, riding fast, oh, this is what I want. Look what it did to me. Riding low, riding low, riding fast, oh, this is what you want. This is what you get instead. Everything is everything. 듣고 오셨는데요. 좀 오래전 팝송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네요. 요즘 정신 빼놓게 내리는 비 때문에 약간 여름이 그리워지는데 여름에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또 그런 기분으로 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선곡해봤어요. 며칠 전에는 출근하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박이 그냥 우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비상 깜빡이 넣고 천천히 왔던 날 있었어요. 그렇게 비 오는 날은 여러분들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곡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 곡은 오아시스가 부릅니다. Little by Little. 오아시스의 리틀 바이 리틀 들으셨습니다. 조금 더 오래된 곡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70년대, 8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혼성 듀엣이죠. 캡틴 앤 테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는데, 두 분이 결혼하셨죠. 1974년도인가 결혼하셨는데, 지금 뭐 이혼 소송 중인 거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뭐 남의 가정사니까. 그분들이 유명했던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이 곡 들으시고요. 오늘 수요일이네요. 또 수요일에 수다방으로 저는 다른 손님과 다시 돌아올게요. 캡틴 앤 터넬을 부릅니다. Do that to me one more time. Cool.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투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투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1-247-4989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수요일의 수다방 코너예요. 오늘은 7월 달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박순혜 씨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번에 행복 뻥튀기 행복 전도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어떻게 반응이 좀 있으셨나요? 네, 뻥튀기 덕분에 그 소식이 뻥뻥뻥 튀어가지고 네. 한국까지 갔네요. 아, 전파를 타고 한국까지. 네. 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인데, 아, 그래도 그렇게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 그러면 그동안 지금 벌써 이제 8월인데, 방송 잠깐 출연하신 게 혹시 삶에 약간의 뭐 활력소나 변화가 조금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위 분들이, 제 방송을 이렇게 녹음한 거를 들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네. 또 삶이 바쁜데, 삶을 네.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던가라고 네. 한번 다시금 점검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저도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네.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하게 네. 정말 바쁘게 즐겁게 네.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저번에 저랑 약속하셨죠. 평상시에 찬양을 참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아, 그거 기억하시는군요. 그래서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에 집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 많이 부르세요? 네, 잘 못 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랑 기타랑 피아노랑 네, 같이 이렇게 반주 놓으면서 네. 찬양을 자주 부르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혹시 첫 준비하신 곡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첫 곡으로 준비한 것은요. 네.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왔을 때 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힐송 그에 관련된 네네. 찬양을 자주 불렀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형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찬양을 제가 듣고 많이 또 은혜를 받았던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 곡은 How Great Is Our God라는 찬양인데 네. 좋죠. 예, 그 곡이고 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이 있는데 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명과 힘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곡이에요. 네. My Life Is In You, Lord. 아, 곡입니다. 직접 기타 연주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요. 정말 이거. 네. 아니에요. 이게 저 혼자만 저희... 봐야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그래도 일단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그 라디오 방송 음악카페 아니면 모든 SPM 방송 다 통틀어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러면 준비 지금 하시고 네, 준비하고 계신데 박선혜 씨가 직접 라이브로 기타 연주와 함께 부르십니다. How Great Is Your God 들어보실게요. 대단하신데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네요, 정말. 집에서 혼자 할 때가 좋았는데. 저 귀가 호강하는데요. 네, 직접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이게 또 음악을 듣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느낌이. 라이브가 이래서 좋은가 봐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타는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기타는 딱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럼 혼자 독학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 한번 배우다가 너무 손이 아파서 예. 금방 맞아. 하다 말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되더라고요.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지금 베이직 코드만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만 이렇게 치고 있어요. 저도 한 스물 초반에 네. 배우려고 기타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쵸? 학원을 등록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게 일주일을 했는데 너무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 일을 안 했어. 지금 하면 좀 괜찮으려나? 네, 저도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손이 조금. 그 뒤로는 기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글쎄, 한번 시도해볼까요? 네. 하여튼 너무 직접 불러주신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요. 감사합니다. 직접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럼 또 두 번째 준비해 주신 곡 있으시죠? 네. 두 번째 곡은 마지막 날에라는 그런 곡인데 네. 평소에 저희 아이랑 정말 자주 부르는 곡이에요. 네. 피아노로 또 기타로 이렇게 반주하면서 자주 부르는 곡인데 왜냐하면은 또 연주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네. 쉽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모든 백성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사가. 예,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 날에 네. 맞아요. 이 찬양 참 좋죠. 그럼 아이하고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 보기 좋은 모자의 모습이네요. 쉬운 곡이라. 네네. 그럼 이 곡도 직접 오늘 지금 연주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준비하시고 저희들 박선혜 씨가 직접 부르시는 기타 연주와 함께 두 번째 곡 마지막 날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꼭 전문가는 아니어도 이렇게 그냥 여자가 또 이렇게 기타 치는다니까 진짜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날에 찬양, 되게 좀, 너무 좋았어요. 아니, 아유. 그게 너무 목소리가 참, 이게 되게 안정, 편안하네요. 제가 듣기가. 아유.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방송사상 처음으로 이게 음악 카페에서 라이브와 기타로 저번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네. 직접 노래 불러주신 분은 계세요. 근데 직접 연주까지 한 거는 처음이에요. 네. 점점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그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자주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찬양을 좋아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제 마음도 편해지고 네. 기쁨과 또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걸 제가 느끼니까 네. 찬양을 멈출 수가 없죠. 네, 네. 곡 하나 더 남았죠? 지금 네 남았습니다. 네. 어떤 곡이에요 이번 곡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오랫동안 불었던 찬양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곡입니다. 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다 아시죠? 아, 네, 저 이거 찬양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나의 가장 그거죠. 네네네네. 낮은 마음. 네네. 네, 이 찬양 맞아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가사가 너무 좋죠. 네. 네. 제가 힘들 때마다 이 가사가 떠올랐고 이 음이 떠올랐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찬양을 힘겹게 네네. 부르기 시작하는데 참 제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참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할 때 힘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네네. 느끼거든요. 네네. 네. 멜로디도 되게 그 가사도 아름답지만 네. 멜로디도 되게 경쾌하면서 네네네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준비하신 곡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마음 이거 부르시면서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네 아쉽지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열심히 라이브. 달려왔어요. 네 라이브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저는 너무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음을 또 저 기약할게요. 내 마음대로. 네. 그럼 마지막 곡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들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하고 또 나머지 시간도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준비 다 되셨네요. 박선혜 씨가 부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 흐르는 경화로이 춤추듯 흘러가는 신비를 오늘은 너와 함께 걸어왔던 길도 하늘 유리빛으로 반짝여 해 되기 위해 걸어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이상은 씨의 삶의 여행입니다. 아, 독창적인 키보드 연주와 또 이상은 씨의 목소리 그리고 가사가 참 잘 어울리는 노래죠. 삶은 여행 같다는 노랫말. 여행 같은데 또 여행이라는 걸 또 잠시 잊고 살 때도 많죠. 네, 좋은 노래 잘 들었고요. 수요일에 수다방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작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에게도 참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을 할까? 앞으로 뭐 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출연자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나간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언제나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오늘 있으니까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또 달려가 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산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두근거렸지.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에 찾고